조국 해방 이른 한돌을 맞으며 남조선의 서울에서 진행하게 되는 북남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북측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결성식이 15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와 산업별 직업동맹 그리고 평양과 지방의 직맹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북남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성사를 위해 남조선의 노동자단체들과 공동추진위원회를 내오기로 합의한 데 따라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직총중앙위원회와 금속 및 기계직업동맹, 경공업 및 화학직업동맹을 비롯한 산업별 직업동맹 성원들, 관계부문 일꾼들을 망라하는 북남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북측추진위원회가 조직됐습니다. 북남노동자 통일축구대회 공동추진위원회 결성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선언문은 올해 8.15를 계기로 서울에서 북남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전쟁 위기를 막고 이 땅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를 강화하고 북남 해외 전민족의 단합을 이루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선언문은 8월 15일 서울에서 다시 만나자는 북남 노동자들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성식이 끝난 다음 북남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북측추진위원회에서는 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했습니다.